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라운드 미드나잇, 피터스 프렌즈, 피터의 친구들, 커미트먼트, 헨리와 준, 레저보아 덕스, 저수지의 개들, 아리아, She's having a baby, 결혼의 조건, 빅칠, 자브리스키 포인트. 이상은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해당되는 10편의 영화들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하루에 한 편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거나 소개가 안 된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또는 영화는 알고 있지만 국내에 발매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가장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10편 뽑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가을에 국내에 개봉될 예정인 화제작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자, 우선 두 장짜리 CD로 발매된 포레스트 검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The Birds의 노래입니다. Turn, Turn, Turn.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 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어? 아직 안 들어왔네. 좀 늦을지 몰라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직진 3보, 다시 좌회전 2보. 무릎을 구부리면 당신 좋아하는 사과빵 그리고 커피. 프리마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김지원 양. 아버지께서 58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다면 아마 이 50년대 곡을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신 축하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막내딸이 아주아주 축하드린다고요. Walk right in, 똑바로 걸어들어오라고 Rooftop Singers가 부른 이 노래는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첫 번째 영화인 Forrest Gump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이 검프라는 사람은 IQ가 75밖에 안 되는 전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올 아메리칸 풋볼 리그에 출전했고 또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 됐고요. 3명의 미국 대통령과 2명의 락스타를 만났고 새우잡이로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순수한 영혼의 얼간이로 주인공으로 해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4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 검프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미국의 역사적 사건을 불쑥불쑥 끼어듭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선정한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첫 번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인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Respect라는 곡입니다. 1966년에 아리사 프랭클린이 발표한 노래인데요. 그녀의 별명이죠. Queen of Soul, 소울의 여왕이라는 칭호로 받게 만든 바로 결정적인 히트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아리사 프랭클린의 Respect이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시대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들이 각각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주는데요. 좀 전에 들으셨던, 그러니까 Respect 이전에 들으셨던 루프탑 싱어스의 Walked Right In 라는 곡이라든지 또 윌슨 피켓의 Land of a Thousand Dances 같은 노래들은 50년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Respect는 60년대의 노래죠. 당시의 흑인 음악을 대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60년대 당시 반전음악을 대표하는 노래는 밥 딜런이 작곡한 Blown in the Wind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밥 딜런이 아니라 존 바에즈의 노래로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자, 한때 밥 딜런의 연인이기도 했던 존 바이스가 1976년에 부른 노래 Blowing in the Wind 띄워드립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he calls? Blowing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must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can a man look up before he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Oh,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교통사고 당한 큰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수연 양이 편지 주셨는데요. 제가 왜 말을 틀리게 해서 언니를 오히려 완쾌시키지 못하는 지경까지 몰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수연 양 큰언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수연 양이 보내주신 껌들은요, 제게 도착한 건 몇 개 안 되는데 하여튼 잘 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존 바이스가 부른 Blowing in the Wind, Forrest Gump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IQ가 75인 검프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던 중에 자신을 옹호해준 제니라는 여학생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식축구 코치의 눈에 들어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속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는 날 군인 모집 안내서를 잘못 건네받은 검프는 아무 의심 없이 또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검프, 그의 마음속에 항상 살고 있는 제니 로빈 라이트에게 답장 없는 편지를 줄기차게 띄우면서 병원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병원 동료들의 제의로 탁구에 몰입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 중공 간의 친선 탁구 대회에 출전해서 미국을 우승으로 이끌고 닉슨 대통령은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죠. 그 뒤 새우잡이로 재벌이 되지만 마음속의 연인 제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검프와 제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여러분, 백인 미녀 3명으로 구성된 트리오가 있죠. Hold On 같은 노래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윌슨 필립스인데요. 이 세 아가씨들의 부모가 비치보이스와 마마스 앤 파파스 멤버들입니다. 비치보이스의 리더인 브라이언 윌슨, 그리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존 필립스와 미셸 필립스. 이 두 집안의 성을 합치면 바로 윌슨 필립스가 되죠. 60년대 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룹 비치보이스와 마마스 앤 파파스. 이들의 히트곡 두 곡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비치보이스의 노래 슬롭 존 비, 그리고 마마스 앤 파파스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들어보시죠. We come on this loop, John B. My grandfather and me. Around Nassau town we did roam. Drinking all night. Got into a fight. Well, I feel so broken. I wanna go home. is the worst trip I've ever been on. Forrest Gump 중에서 Beach Boys의 Sloop John B. 그리고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g이었습니다. 금문교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는 60년대 말에 Flower Movement의 중심지였습니다. 젊은 히피족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꽃을 꽂고 다닌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바로 이 Flower Movement의 찬가가 있죠. Scott McKenzie의 San Francisco.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하지만 FM 영화음악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첫 번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Forrest Gump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Scott McKenzie의 San Francisco. Summertime will be a loving day.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스캇 마킨지의 노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 이 출연한 영화가 연속 히트를 기록했죠. 톰 행크스는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의 새 영화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 론 하워드 하면은 분노의 역류와 파렌하이트를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이 톰 행크스의 새 영화 제목은 아폴로 13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는 우주비행사로 나온다는데요. 역시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소개해드릴 다음 곡은 70년대 곡들입니다. 남부 출신의 리너드 스키너드의 스위트 홈 알라바마와 역시 남부 출신의 두비 브라더스가 노래하는 It Keeps You Running인데요. 이렇게 남부 밴드의 노래가 삽입된 것은 검프가 남부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미국인들에게 국가보다도 더 사랑받는 두 노래. 레너드 스키너드의 Sweet Home Alabama 그리고 Doobie Brothers의 It Keeps You Running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1, 2, 3.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리니드 스키너드의 스위트 홈 알라바마 그리고 두비 브라더스의 It Keeps You Running 이어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놀라운 것은 검프를 과거의 역사적 현장에 끼워넣은 장면들입니다. 검프는 특수효과에 의해서 과거의 뉴스 필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고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메달을 받고 존 레논과도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찍었느냐. 케네디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을 예로 들어보죠. 케네디의 접견 기록 필름 중에서 최상의 것을 찾아서 실제 악수하는 인물은 컴퓨터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록 필름 속의 배경과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서 합성한 다음 다시 톰 행크스를 블루 스크린 앞에 세워놓고 연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필름과 세트 그리고 톰 행크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혼합합니다. 어때요? 놀랍죠? 이게 다 조지 루카스의 ILM, 그러니까 Industrial Light and Magic사의 솜씨입니다. 터미네이터 2, 주라기 공원, 플린스톤스 같은 영화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특수효과 장면들, 그게 모두 다 이 ILM의 기술이었죠. 특히 이번에 이 포레스트 검프는 컴퓨터 그래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될 만큼 거의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인데요. 조지 루카스의 ILM이야말로 헐리우드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내드릴 곡은 해리 뉴슨의 Everybody's Talking. 자, 이 곡은 Midnight Cowboy의 주제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도 띄워드립니다. 이 곡은 내일을 향해 살아의 주제곡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들어보시죠. Everybody's talking at me. I don't hear words saying. Only the echoes of my mind. People stopping still. I can't see their faces. Only the shadows of their eyes. I'm going where the sun keeps shining through the pouring rain. Going well, the weather suits my clothes. Banking off of the northeast winds, sailing on summer breeze.

나왔던 곡이죠.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였습니다. 자, 받아 적으셨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도 역시 삽입됐고요.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그 첫 번째 영화 포레스트 검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Chased our pleasures here, dug our treasures there. But can't you still recall the time we cried?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Forrest Gump 중에서 노어즈의 Break On Through였습니다. 자, 오늘이 키아누 리브스의 생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오셨는데요. 송파구 오금동의 박지혜 양, 서초구 반포이동의 조장은 학생, 영등포구 신길일동의 이경은 씨, 강서구 공항동의 강신혜 씨,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의 송윤희 씨, 또 서울 도봉구 수유 이동에서 영옥 씨. 근데 신청곡은 띄워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 포레스트 검프에 있는 곡들만 띄워드려도 저희 FM 영화 음악이 넘칠 지경이거든요.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많은 곡들 들어보셨는데 오늘 보내드린 곡들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곡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나서 울지 않은 미국인이 없다고 해요. 영화의 따뜻한 정서, 또 미국인들의 향수를 달래는 노래, 이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화의 테마 보내드립니다. 음악을 맡은 알란 실버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그리고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내일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재즈 영화 Round Midnight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Forrest Gump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자, 그 전에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은 대구 남구 대명사동의 최원정 씨입니다. 그 CD가 최원정 씨를 늪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